않을까. 아니면 잡아야 미련이 없을까. 울어도 울어도 못 잊을 사람인데 그대 빈자리만 맴돌고 있죠. 우리가 늘 그려왔던 그림들 속에 나 홀로 덩그러니 남아있는데 잡아야만 하는데 그댈 불러야 가슴은 늘 사랑으로 흘렀었는데 이제는 내 영혼마저 말라가네요.